네가 뭔데? Hey boy, I'm in a big trouble. Pretty bad situation, bro. 네가 뭔데? My heart going wrong way. I know, but I can't stop. Get your money. 네가 뭔데? 내 맘을 흔들어 now. 네가 뭔데? 내 맘을 흔들어 now. 네가 뭔데? 내 맘을 다 뺏어 now. Oh my god, 이리 드라마 나 영화 속에서 나와 왔던 일인데 와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대체 네가 뭔데 what you got 욕하는 눈빛은 흘리지 마 이 늪에서 꺼내줘 날 please god 미쳐 미쳐 미쳐 미쳐 내가 널 알아버린 내가 혼자인 내가 미쳐 미쳐 미쳐 미쳐 네가 친구 여자인 네가 수백 번씩 내 맘은 다 들어가 이런 이런 이런 네가 왜 자꾸 끌리는지 이런 이런 내 마음을 알고서 그런 거니 널 보면 내 주변의 사이렌 마치 넌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처럼 날 유혹해 다 잃어버린대도 이끌려가 알고 싶어 자꾸 watch your flavor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단둘이 멀리 떠나는 사탕을 해 give me your mercy Let me alone.